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미시족, 워머족, 야타족, 야따족. 올해 새로 등장한 족들이죠. 그런데 군대에서도 오무족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더라고요. 오무,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예의에 무감동. 신세대 장병들을 이렇게 규정했던데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선배 장병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니까 신세대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신세대, 좋은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어떨 때 가끔 보면 신세대들이 이 신세대라는 용어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러이러하니까 신세대다 가 아니고 신세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자, 뭐 그나저나 뭐 저도 신세대 축에 끼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너무 신세대 내세우지 말죠. 예전에 그 산 너머 남촌에는 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60년대 가수 박재란 씨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TV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더군요. 자신도 막 데뷔했을 때는 기성 가수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니까 주위에서 모두들 신세대라고 불렀다고요.

평구 응암 이동의 승정은 씨, 경남 진양군 공군기술학교의 손일권 이병님, 그리고 2년 전부터 애청자였지만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이 카드를 보내셨다고요. 부산 동구 수정 이동의 이정우 씨, 고맙습니다. 카드들 다 잘 받았어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선배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느냐. 저는 국민학교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제가 믿도록 오랫동안 믿도록 만드신 게 나중에는 온갖 수단을 다 쓰셔가지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주문한다고 뭐 전화를 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제가 믿도록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말을 좀 길게 했죠. 천사가 나오는 영화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네요. Far away, so close.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죠. 베를린 천사의 시 속편 중에서 닉 케이브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Far away, so close였어요. 자, 전편에서 주인공들, 역시 천사들이죠. 인간이 된 천사, 다미엘, 브루노 간즈와 또 마리온, 솔베이그 도마틴, 그리고 또 피터 포크, 천사 카시엘, 이들이 이 속편에도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에 나스타샤 켄스키와 윌리엄 데포가 새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Faraway So Close는 지난해 깐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는데요. 평론가들의 평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우선 베를린 천사의 시로 충분했는데 왜 속편을 만들었냐 이런 혹평들, 그리고 못다했던 이야기를 훌륭하게 완결치었다 이런 호평들이었죠. 빔 벤더스 감독 본인은 속편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편을 만들 때 원래는 동서 베를린을 모두 영화에 담으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동독 정부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제 통일이 된 지금 나는 무엇인가 독일의 현황을,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속편의 형식을 빌려오게 된 것이다. 베를린 천사의 시의 속편 Far Away So Close는 이런 이유로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FM 영화 음악의 Three Thumbs Up 무비고요. 자, 우선 이 영화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그 전편 베를린 천사의 시만큼 훌륭한데요. U2, 로우리드, 또 니케이브 같은 빔 벤더스가 좋아하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특히 로우리드의 경우는 영화에도 잠깐 출연하죠. 또 영화 초반부에 천사 카시엘이 어느 정치인의 생각을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정치인은 바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본인입니다. 참 대단한 까메오죠. 자, 부산 남구 민락동의 이종훈 씨 듣고 계십니까? Far Away So Close 중에서 U2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Stay. Es ist so mühsam geworden, jemanden zu lieben, der immer hartherziger vor uns davonläuft. Warum meiden sie uns immer mehr, die Menschen? Weil wir einen mächtigen Feind haben, Raffaella. 천사 다미엘과 천사 카시엘. 전편인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단짝이었죠. 하지만 인간이 된 다미엘은 마리온과 결혼했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도리아라는 딸도 있습니다. 홀로 된 천사 카시엘은 무엇인가 허전함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점차 인간들의 삶에 끌려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카시엘은 한 어린 소녀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인간의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소녀를 구해내는 카시엘. 그 순간 그도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된 천사 카시엘을 두 천사가 지켜봅니다. 천사면서 시간의 수호자인 에미트, 윌리엄 데포와 여천사 라파엘라, 나스타샤 킨스키입니다. 라파엘라는 인간이 된 카시엘을 계속 지켜보면서 보호해주지만 에미트는 좀 다릅니다. 이 에미트는 카시엘이 인간들의 일에 지나치게 끼어드는 것을 평소 못마땅하게 여겨왔었는데요. 인간이 된 카시엘을 어렵고 힘든 고행의 길로 몰아놨죠. 어쨌거나 예전에 동료 천사였던 다미엘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은 카시엘은 우선 그가 천사였을 때 보았던 락 가수 루리드의 공연장에 가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는 노래 Why Can I Be Good이란 노래를 듣죠. make sure I cannot see. I don't want to hurt my ears when I think about me. Why can't it be good? 이제 칼 앵겔이라는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의 삶을 시작한 카시에. 하지만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지상에서의 시간은 너무 빨리 흐르고 또 배가 고파 가게에 들어갔다가 도둑 취급만 당합니다. 그는 에미트에게 배운 대로 술만 퍼마시고는 거의 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된 이상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려 했던 카시엘이었기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카시엘은 미국인 사업가 베이커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커가 갱들에게 붙잡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냅니다. 그 덕분에 카시엘은 베이커의 사업 파트너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인 사업가 베이커는 누구냐? 베이커는 한나의 오빠고 한나는 라이사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라이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했다가 카시엘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바로 그 소녀죠. 1945년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 베이커는 아버지와 미국으로 건너갔고 한나는 그대로 남아서 구동독 지역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이커는 여동생 한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런데 이 베이커의 사업이란 게 구동독 지역에 포르노 영화와 무기를 팔아넘기는 일입니다. 뒤늦게 그걸 알게 된 카시엘은 친구 다미엘과 마리온과 또 마리온의 서커스 고개사들 그리고 과거 천사였던 형사 콜럼버 피터 포크까지 총동원합니다. 그리고는 베이커가 구동독 지역에 팔려고 쌓아놓았던 무기들을 모두 빼내서 배에 싣죠. 하지만 그 배를 예전에 베이커의 목숨을 노리던 갱단이 또 탈취해갑니다. 그러자 에미트가 카시엘에게 말합니다. 모두가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네가 해결하라. Dead weight. Humans are heavy. Fucking gravity. Er schon wieder. 카시엘은 인질이 된 소녀 라이사를 구해내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공중고개를 합니다. 그리고 소녀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갱들의 총에 맞아 인간으로서의 짧은 생을 마감하죠. 카시엘은 천사 라파엘라를 다시 만납니다. 소녀 라이사를 구하느라 인간이 되었던 카시엘이 역시 소녀 라이사를 구하고는 다시 천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베이커는 꿈에 그리던 여동생 한나와 조카 라이사를 만나고 다미엘은 또다시 친구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카시엘은 라파엘라와 또다시 베를린 하늘을 떠돕니다. 2 경기도 부천 소사구의 김승현 씨, 태은주 씨와 함께 잘 들으셨습니까? 부산 동래구 사직삼동의 김은미 씨, 경북 경산에서 김희용 씨도 지수기와 듣고 싶다고 엽서로 신청곡들을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Far Away So Close 중에서 마지막 곡으로 Slow Tango 띄워드렸어요. 제인 시베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Three Thumbs Up Movie Far Away So Close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오시는 영화평론가 성인숙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제가 많은 애청자를 대신해서 서인숙 씨께 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오늘 테마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숙제를 받아야 되네요, 제가.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도대체 영화 평론가란 어떤 사람이며 예. 또 영화 평론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예. 이런 질문들을 뭐 아주 산발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예. 그러시거든요. 예. 제가 그런 질문을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종종 많이 받아요. 네. 자기가 영화 평론을 전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막연하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영화 평론을 한다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부터가 여러 가지로 모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우선 애청자분들의 질문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평론하려면 무슨 특별한 과를 나와야 되나요? 전공? 그러니까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이 영화 평론을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네.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면은 영화과를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요. 하지만 네. 꼭 학교에서 공부가 전부는 아니니까 자기가 영화를 전공하지 않아도 타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영화 공부를 많이 해서 영화과를 졸업한 학생 이상 으로 영화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그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과가 굳이 제한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화 평론가들도 뭐 특별히 뭐 연극 영화과를 나온 사람이 대부분은 아니죠. 거의 좀 열세죠. 지금 그렇죠. 그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열 분이라고 네. 하면 한 세네 분만이 연극 영화과 출신이고 네. 나머지 한 60-70%가 탑과 출신들이세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학부는 다른 과, 뭐 불문과나 영문과 뭐 이런 쪽을 나오셨어도 외국에서 공부를 영화를 전공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영화진흥공사의 그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연극영화과를 나왔다든지 이런 영화를 전공한 이력들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영화를 전공을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건가요? 여하튼간에? 아니요. 이제 극소수가 몇 명이 이제 영화를 전공을 안 하셨는데 나름대로 뭐 영화 평론이 당선이 돼서 영화 전문가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영화 평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화 평론가들 어떤 경로로 해서 영화 평론가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건가요? 어떤 무슨 뭐 문학 예. 같은 경우처럼 뭐 잡지에 등단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그런 제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뭐 평론하겠다 해서 이제 평론가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사람에게 너 왜 평론가라는 이름을 붙였냐라고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난 영화 평론가다 하면서 글 몇 번 쓰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그럴 경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네. 평론가로서 인정을 받느냐가 많이 문제가 되겠죠. 예. 지금 현재 평론가로서 인정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서울에서 매년마다 한 번씩 영화 평론 공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당선이 된 사람은 정식으로 이제 영화 평론가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뭐 재단법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있습니다. 네. 이 협회에 이제 그 입회하게 되면 평론가로서의 이제 이름이 불려지게 될 텐데요. 협회에 이제 입회하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력서라든지 또 평론 활동을 했던 활동 사항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그 서류들을 제출을 해서 제출을 할 때도 그 기존의 평론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화 평론가들의 이렇게 보고서 이력서라든지 그 추천하신 분들을 보고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심의를 거친다라는 것은 1년마다 한 번씩 총회가 있거든요. 영화평론가협회에서 총회 붙여가지고 영화평론가들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이제 입회 회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영화평론가로서 활동이 보장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입회 자격에요. 나이라든지 학력 제한은 없습니까? 나이나 학력 제한은 없는데요. 네. 주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영화를 전공했다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어떤 이력이 보여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를 뭐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원을 네.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영화 쪽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활동을 해왔다든지 이런 영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 평론가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국내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화 평론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학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근데 영화 평론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넓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영화는 네. 제작하고 이론으로 두 분야로 나눠져 있고 네.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작과 이론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부터도 그러니까 학부에서 요즘 우리가 뭐 졸업하면은 문학학사해서 뭐 BA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 미국에선 제작을 전공하게 되면 BFA로 또 학위가 따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미국의 연극 영화과의 경우는 우리랑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요? 예,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그 제출해야 되는 어떤 그 서류라든지 아니면 작품 활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은 뭐 희곡이라든지 평론을 썼던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아니면 작품을 하고 싶은 제작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작품했던 것을 어떤 그 실질적인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도 공부하는 코스가 다르고 졸업할 때도 졸업의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미국이나 그 유럽의 예. 학사 과정인가요? 석사 과정인가요? 그러니까 학사, 석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예. 학사, 석사 이렇게 다 두 분야로 나눠져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할 때도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점 수도 달라요. 자기가 취득해야 될 제작과 예, 이론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론을 전공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론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론 쪽으로 그 지원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론의 한 과정 중에서 평론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지 평론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자기가 전공을 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론이라는 것은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평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평론 분야에서 그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평론가로서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전공 분야가 평론이 되는 것이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평론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이론 과정에서 배우는 그 커리큘럼은 대충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론 했을 때 도대체 거기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예, 뭐 보통 지금 기존의 연극 영화과에 갖고 있는 커리큘럼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선 네. 영화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화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영화 평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상 미학이라든지 미학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미지 예술에 대한 그 총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또 과정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들고 그 외에 조금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가면은 이론에도 여러 가지 방향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영화를 평론하는 데서도 우리가 지금 보통 흔히 접하고 있는 평론이라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여준 단편적인 평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전문적인 평론을 한다면 평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호학적인 평론 방법에 정신분석학, 뭐 사회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부적인 과목을 또 배우게 됩니다. 대학원 코스에 가시면. 네.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를 하고 평론하시는 분들은 그 이론을 그 활용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평론의 어떤 지평을 넓혀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 유학을 할 만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러니까 해외에 좋은 대학, 명문 대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영향력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뭐 유학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제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럽 쪽에는 좀 문외 아니에요. 네, 뭐 유럽의 유명한 학교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미국에 이제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영국 영화과를 나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또 영화 평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이제 샘플로 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 영국 영화과를 나와가지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그 영화학 석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유명한 학교가 저희가 나온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영화로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NYU라고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NYU라든지 UCLA 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는 USC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세 학교가 가장 또 정평이 나 있고 예. 명문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조금 꼽을 수 있으면은 그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도 괜찮죠. 그리고 또 네.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영화과가 텍사스 오스틴 네.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대학들은 그 과정이 한 몇 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석사하고 박사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하고 네. 미국하고 학제가 똑같기 때문에 아, 똑같이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단 이제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2년이고 박사 과정은 뭐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이제 학기 운영 방법이 틀리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들이 1년이 2학기가 아니라 4학기예요. 그러니까 4학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지런히 그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2년 과정을 1년 반이라든지 1년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끝낼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박사 과정까지 갖고 있는 학교는 적습니다. 영화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다른 학문만큼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NYU라든지 USC 그다음에 UCLA 정도만 박사 과정을 갖고 있고 보통 석사 과정 그리고 특히 이제 MFA에서 제작 쪽이 강세예요. 네. 그러니까 제작 쪽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강세이기보다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학원인데 우리나라식의 학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스티튜트에서 유명한 그 제작 학교들이 있죠. 이런 학교들은 또 MFA 그 학위를 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학을 생각을 하신다면 학부부터 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학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교양 과목이 많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의 역사라든지 뭐 체육 이런 걸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석사 과정서부터 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석사 과정에 가시게 되면 우선 이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뭐 토플이나 뭐 GRE 같은 경우도 이제 미니멈으로 통과를 네. 해야 되겠죠. 최소한의 네. 점수를 얻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보통 크리틱 해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에 관한 글들을 요구를 해요. 아, 입학할 때요? 네, 입학할 예.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를 공부하러 갈 경우에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돼 있어야만 보통 또 미국 학교가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이라든지 그 뭐 페이퍼를 굉장히 많이 써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가 숙달되지 않는 경우는 제작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군요.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예. 그래서 보통 어떤 학교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를요?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제출해야 될 작품을 예. 그러니까 평론 하나, 희곡 하나, 아니면 짧은 시 이 정도로 한 3개 정도를 제출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출을 해서 통과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이론 쪽의 과목들을 이수를 해서 보통 석사에서 박사로 갈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시험만 패스하면 바로 논문 없이 박사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럼 이 이론 과정을 공부하면 그 공부하는 도중에 제작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아닌데 자신이 뭐 원하는 과목을 다 듣고 좀 여분이 남아서 제작 쪽도 좀 듣고 싶다 그러면 들을 수 있죠 얼마든지. 네. 자 지금까지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여쭤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영화 평론가가 되고 싶다면 기본적인 자세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괜히 영화 평론가 멋있어 보이니까 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평론가가 되려면 일단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어떤 데에 관심을 두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평론을 한다는 것은 영화 전문인으로서 자기가 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네. 평론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필히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성숙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직관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분석력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뭐 공부를 했다고 해서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에 의해서 사고하고 분석하고 자기 속에서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성숙해야만 어느 정도 그 평론의 기본 틀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작품 소설을 쓸 때도 많은 습작 기간을 거쳐서 소설을 완성할 수 있듯이 영화 평다운 평을 쓰기를 원한다면 많은 습작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주로 그러니까 영화를 가능한 한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볼 때 그냥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프로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할 때 어떤 영화 물어보면 재밌대요. 그럼 왜 재밌는지를 거꾸로 올라가서 분석을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을 웃기거나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코드라든지 그 원리 원칙을 꿰뚫고 있어야만 재미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실 때 주로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단평을 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점수도 매겨주고 그 영화의 특징이라든지 자기가 좋았던 점 아니면 싫었던 점 나빴던 점을 나름대로 다 적습니다. 그렇게 적고 그러니까 모든 영화를 가능한 다 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뭐 비디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하나씩 한다는 게 그렇게 말은 쉬워도 적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네. 가능한 한 많은 영화들에 대해서 자기가 코멘트를 하고 한 1년이라도 지나잖아요. 그럼 지나면은 자기의 사고의 발전 과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쓴 글과 또 전문가가 쓴 글을 비교해보면 자기의 취약점이라든지 장점 같은 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신의 사고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쓰는 데 형식의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자기 글을 스스로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습작 어떤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습작하는 선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영화 공부를 해야 되죠. 저 같은 사람도 나날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제가 공부를 안 했을 때 아우 이렇게 뒤진다, 퇴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데 자신이 이번에는 기호학을 공부를 했으면 볼 때 기호학 관점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관점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쵸. 그렇게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정신분석학을 알게 되면 또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영화를 분석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영화들을 보는 눈을 키워가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 평론계 현 우리나라 영화 평론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좀 거칠게 질문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화 평론하면서 밥 먹고 살 수 있느냐? 밥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 평론가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전공이 영화 평론이기 때문에 평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제가 봤을 때 어느 게 본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자기 전공 분야가 영화 평론이기 때문에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뭐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직업을 몇 개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네. 이렇게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건 아닌데 평론가로 성공하면 평론 하나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활동 많이 하시고 지명도가 있으신 그렇죠. 분들은 수입이 꽤 되시고 네. 다른 월급쟁이만큼은 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 평론가라는 직업이 비전이 있습니까? 글쎄요.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비전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평론을 전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뒷차를 타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다면 어느 분야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자기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정말 전공하고 싶고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정말 어떤 열정, 열의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다른 뭐 기존의 학문, 전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존의 학문보다는 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분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 평론가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영화 평론가 협회에 등록된 분은 한 45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 스포츠 서울에서 당선된 분들이 한 5명 정도 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인원은 한 50명 정도인데, 이 50명 중에서 굉장히 노장파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노장파들이 거의 한 20, 30명을 차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뭐 제도권 내에서 영화 평론을 하신 분들은 한 15명 이내라고 할까요? 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평론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맨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 이름이 그래요. 그 이름이네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한 7, 8명 내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영화 평론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겠는데요. 자, 서인숙 씨가 오늘을 또 마무리해 주실 일이 있죠? 예,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라 그럴까요? 네. 제가 너무 좀 공부하는데 게을리하고 제 영양분 충족을 못한 것 같아서 좀 공부를 하고 제 개인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좀 방송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인사를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다음에 그 영양분이 막 쌓였을 때는 여기 와서 좀 풀어놓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배운 것들을 많이 네.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동안 방송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방송도 좋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이동의 탁영우 씨, 미혜 씨와 함께 오늘 마지막 곡 들어주세요. 경기도 양평군 양동읍의 유준 씨는 고정희 씨와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오늘 할리우드 영화 음악 세대는요, 서울 도봉구 수유 3동의 김현석 씨께 드리고요. 마지막 곡은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곽성신 씨와 함께 듣겠습니다. 곽성신 씨는 저에게 표를 적어주셨네요. 깡다구로 버틴 DJ 기네스북으로 열매 맺자. 글쎄요. 저는 기네스북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룸메이트 봉규와 필라델피아를 보고는 약간 서로를 경계하고 있기는 하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영이, 진이, 병주 이런 친구들 얘기를 적어주셨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에서 박효숙 씨가 신청하신 영화 비치스 중에서 배드 미들러가 부르는 Glory of Love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 함께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This is a song I've been singing for a long time. It's like an old friend. But you know, I think it's only recently that I discovered what it's really about. You've got to give a little, take a little, and let your poor heart break a little. That's the story of that. the glory story of, that's the glory of love.